저 별 하나를 가지고 싶어. Got 수많은 선과 색깔 느껴지는 촉감이 넌 믿기 힘들겠지만 여긴 아마 우리가 모르던 세상 속인 듯해 꿈꾸던 대로 그대로 그리면 돼. I'll be by your side. 눈 떠도 옆엔 내가 우둑하게 팔을 벌린 채로 When you scared and blue 빛을 비추면 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돼요. 꿈만 같은 동화 속에서 너와 저 별 하나를 가지고 싶어. D에서 내가 팔 뻗어 그리던 동화 속엔 우리 빼곤 없어. 현실은 이미 기억나지 않을 수도 여기선 필요 없었던 말도 I'll be by your side. 내일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지 마주쳐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When you're scared and blue 보이는 대로 믿으면 돼. 살아있거든 이 꿈만 같은 동화 속에 꿈만 같은 동화 속에서 I'll be by your side.